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내용이 나오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중원구원하는 자의 기도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두 개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면 올바른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잘못된 기도의 예를 먼저 언급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요, 복이 있는 자는 하면서 팔복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형제를 보고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에게 이 바보야 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살인이라는 율법, 이 법에 대한 개념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뒤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지 않던가, 혹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게 되면 그럼 간음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에 관해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면 괜찮다 그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은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법에 대한 개념을 깨트리시고 무엇이 정말 참된 율법의 정신이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맹세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그렇게 듣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지,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의 율법을 먼저 깨트리시고 더 나은 의,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기도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실 때 뭘 먼저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관념, 너희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깨트리시고 그리고 무엇이 더 나은 의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이런 패턴이 이 주기도문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정도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이 정도 하면 기도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가르치기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관념을 깨트리시는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그리고 중원구원하는 자의 기도, 이 두 가지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면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라고 하고요, 8절을 보시면요, 이 외식하는 자, 그 다음에 중원구원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소위 기도를 잘한다고 아주 소문난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모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와, 정말 기도 잘한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이렇게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했고 또한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지불식 가운데 이 잘못된 기도의 모범들을 보면서 야 정말 기도 잘한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네 라고 그렇게 잘못된 모델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기도의 함정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길 어귀, 그러니까 큰 길 어귀는 사거리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서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에 세 번 기도 시간이 되면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외출 때나 아니면 회당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많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든 아니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든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 걸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을까요? 예수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죠. 유대민족의 신앙과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대 전통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지만 우리가 로마에게 말살당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민족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0년 조금 넘게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한글도 없어지고 우리나라 말도 없어지려고 40년도 안 되는 시간을 그렇게 식민지로 있었는데도 민족이 말살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몇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이게 없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다신들, 뭐 제우스, 포세이돈 뭐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들에게 다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유대민족의 신앙과 정신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 유대민족 전통의 문제 이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유대민족들의 올바른 길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길가에 서서 기도를 할 때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핏 듣기라도 하면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도 들리고요. 들으면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야 참으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내용이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바로 저런 내용을 가지고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됐던 거죠. 이들은 유대민족을 교훈하고 계몽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듣고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의도를 담아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의 의도는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듣게 되는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세리는 저 멀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때 바리새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정말 죄를 짓지 않은 것이 감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말한 사기꾼, 죄인, 간음을 해가는 사람, 그리고 세리, 그 뒤에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들을 열거하면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내가 바로 저런 죄인데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있지? 넌 십일조 안 드리고 있지? 너는 금식 안 하고 있지? 듣고 깨달아라. 이런 의도가 담긴 훈계가 담겨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듣고서 세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5절에 나오는데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의도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의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죄인들을 훈계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기도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배웠으니까 응답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세리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했으니까 죄인을 훈계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 그것도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의 기도를 보고 배워야 되겠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울 만한 선생이구나 라고 유대인들의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도 의도가 응답이 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노리고 있었던 그 효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효과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갖췄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어떤 효과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납니까? 나타났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아 그래요. 저렇게 이루어야 되는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죠. 죄인들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그 기도는 효과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비슷하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자녀들이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들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걸 잘 듣고 있나 잠깐 눈 떠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빠가 뭐라고 기도했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외식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기도를 배우던가, 부모의 위선을 감지하고 기독교는 위선적인 종교다 라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셨는가?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 대한 교훈적인 효과나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는 기대를 전혀 이룰 수 없도록, 아예 그런 것들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를 아예 갖지 말고 그런 의도가 만약 마음에 생기더라도 끊어버리라는 거죠. 철저하게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실 만한 그런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아예 그런 의도를 싹수부터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 어떤 것을 들으시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무엇을 보시는지를 안다면 지금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한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 주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동감 넘치는 인격적인 대화이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로 빠질 만한 이런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들이 한층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